지는 내 모습 볼 수 없다 하여도 너 떠난 그 빈자리 가을은 가고 이 계절 다시 핀 하얀 내 모습 가을 향기 풍기는 얼굴 코스모스 고개 들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그 빈자리 지난 여름 이야기 또 한 번 이렇게 느껴보지만 떠나지 마라 슬픈 9월에 꿈에라도 내 안에 서실 수 있도록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9월에 떠난 내 사랑아 말아라